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세점에서 여러 나라 단체 인사들이 9일 성명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 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 조선친선협회,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영국 준비위원회는 공동성명에서 미얀마 연맹연대성 발전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양곤지역위원회 비서와 볼가리아 공산주의자 동맹 명예위원장은 담화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군스러운 업적을 칭송했습니다.